노동신문은 24일 론평원의 글 남조선 보수의 추악한 실체를 해부함을 실었습니다. 글은 남조선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괴뢰 보수 배당이 파멸의 함정에서 벗어나보려고 최후 발악하고 있다고 하면서 외세의 명주를 건 매국 노물이 반통일을 국시로 삼는 이역적물이 민족의 참화를 불러오는 호전광물이 썩은 예를 풍기는 부중부패물이 이런 소제목들로 진미사대와 칠일 매국에 쩌들고 반역과 부정부패의 이골이 났으며 반통일 대결과 전쟁 책동에 미친 남조선 보수의 추악한 정체를 상세히 폭로했습니다.